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기적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69돌을 경축하는 인민무력성 무도회가 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무도회 참가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어 혁명무력 건설의 세계사정모범을 창조하시고 선군혁명 위협 완성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불멸협적을 되새기며 근위부대의 자랑과 병사들아 영웅이 되자 전선에서 만나자 등의 노래 선율에 맞추어 춤율동을 펼쳐나갔습니다.